가족 수련회 강사로 오셔서 다섯 번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른 분들에게도 일곱 번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했기에 두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고향 제1교회에서 지금 목사님을 도와서 목양하고 있는 우리 오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두근두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기적 간청을 부르시어 이곳 강단에 세우시고 받은 바 은혜를 또 연구하고 깊이 새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실행하는 그 시작에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임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근거리는 신앙을 삽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수련회 때 분립개척 후보자로서 와서 다섯 번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또 9월에 두 번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분립개척의 후보로서 또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애쓰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저의 목회 철학과 또 목회 계획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전교인 수련회 때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때 제가 전했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도성육신. 그리고 두 번째, 당신 멋져. 그리고 상한신념. 그리고 흩어져라. 그리고 서로 선물. 여기에 저의 목회 철학의 기본적인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잠깐 되새김질을 해보자면 도성육신이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의 중국어 성경식 표현인데요. 말씀도 이룰성, 그리고 육체할 때 육, 몸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도성육신의 그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의 방식이며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며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여 이 성육신으로 흩어지는 목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성육신으로 흩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나도 이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흩어지고 찾아가고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의 기사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창조하시는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또 넷째 날 보면 또 해와 달과 별이라는 이 광명체들을 창조를 하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빛은 넷째 날 창조하신 빛이라고 보고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이 세상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현실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세상이 창조되고 또 거기서부터 우리의 시간이 시작되고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의 존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창조의 순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 창조의 순서를 외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의 순서에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질서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안식하라 하신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창조의 중심이 맨 마지막에 창조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며 이 창조의 목적은 첫날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쉬면서 만나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창조 목적과 창조 질서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의 현실로 찾아오신 도성육신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 성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날 전했던 말씀이 당신 멋져라는 말씀인데 당당하고 신나게 멋지게 져주면서 살자, 손해보면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손해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손해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육신의 삶은요, 이익을 추구하거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손해보는 삶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완전하신 그분이 굳이 찾아오실 필요가 없는 우리의 현실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 성육신의 사랑, 그 성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당당하고 신나고 멋지게 져주면서 사는 삶, 그것이 성육신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져주고 손해보면서 사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거리가 멀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듯이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임을 분명히 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망해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가난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바라보는 것, 그 안에서 생명과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상한 심령이고 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성육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 생, 번, 충, 정, 다, 이 명령, 라다의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다의 명령을 사는 우리가 사는 사람의 모습은 흩어지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넷째 날, 네 번째 말씀이었고 마지막 말씀, 서로 선물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었는가 하면 그렇게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모이는데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는데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는데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하는가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 마음으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모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흩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육신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러 찾아오신 것이죠. 먼 하늘에 계신, 먼 존재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로 찾아와서 나를 만나시는 분이 바로 성육신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이 만남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이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거기서 만남의 정말 진정한 의미가 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지파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고 또 레위지파에게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없으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듯이 서로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서로가 하나님이 서로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이 공동체가 튼튼해지고 그 튼튼해진 공동체가 흩어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제가 가족 수련회 때 전했던 총 다섯 번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의 목회 철학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두근두근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 말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목회 철학의 실행 방안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 다 아시죠? 너무너무 여러분 사람들이 잘 알죠. 맥베드, 뭐 오델로,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작가이죠. 그 셰익스피어가 살아있을 때 자신의 작품이 연극으로 공연되고 있는 그 극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객 중에 한 명이 셰익스피어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열혈 팬입니다. 여기서 뵙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근황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여러 얘기를 하다가 이 관객이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의 작품으로 이 만들어진 이 연극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제가 연극을 볼 때는 아무래도 이 책보다 못한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보실 때도 원작인 책보다는 이 연극이 그 수준이 떨어지죠? 어떠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것은 선생님이 제 작품을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작품을 쓸 때, 모든 책을 쓸 때 이것이 극장에서 공연될 것을 염두에 두고 가정하고 그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작품을 정말 제대로 감상하시려면 책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공연되고 있는 그 연극을 보셔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을 책으로 보는 것이 연극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작가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을 소설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작품을 읽어보시면요. 대사도 많이 나와 있고요. 지문들도 나와 있고요. 대본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책으로만 보는 사람은 그 내용이나 그 작가의 의도를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그러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읽고 끝내는 책이 아닙니다. 읽고 어떻게 해야 되는 책일까요?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공연을 해야 하는 책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바꾸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이 주의 영으로 쓰게 하신 그 책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도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빛으로 찾아온 것이 바로 그 성육신이었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던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성육신이었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것이 성육신이었고요. 야곱에게는 사작다리와 씨름을 거는 천사로 나타나신 것, 요셉에게는 꿈으로, 모세에게는 불붙는 떨기나무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군대장관으로 그렇게 성육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성육신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성육신의 방식으로 찾아오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성육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육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때 진정한 성육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창조된 목적, 원래 지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아까부터 창조 질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 질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뭘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이 라다의 생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가진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돌보는 자. 그래서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살고 또 다른 이 만물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축복은 뭘까요?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함께 주신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명나무는 축복이라고 쉽게 인식을 하지만 선악과를 축복이라고 인식하지는 잘 못하지. 선악과가 왜 축복일까요? 바로 여기에 창조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라다의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라라는 이 라다의 축복만, 이 라다의 사명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지배자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악과 언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네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사람은 그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고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즉 창조 질서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자이지만 우리가 한 분 모셔야 하는 주인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자 백성이자 이 세상의 관리자로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옛날에 일국을 다스리는 총리를 한자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했습니다. 한 명 아래에 있으면서 만인 위에서 다스리는 자다. 그래서 그 총리의 지위를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존재가 그러한 것이죠. 조금 바꿔 보면 일신지하 만물지상,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죠. 한 분 하나님 밑에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한 분 하나님을 모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이것이 창조 질서이고요. 이것을,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삶이고요. 이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 성육신의 성경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저의 목회의 실행 방안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람처럼 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확 부어주셔가지고 제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완전히 내가 바뀌어가지고 불받아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평소에는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는 말씀을 실천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죠. 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비주의적인 포기라고 부릅니다. 성육신적인 삶,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현실로 살아내는 삶을 포기하기 위한 가장 그럴듯한 변명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너의 인간다움을 포기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너의 너다움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이 성육신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련의 사건들과 삶의 정황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시고 기회들을 계속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요. 우리의 인간됨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건 속에 하나님 주신 기회 속에 바꾸어 가는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체들이 보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여러분 너무 유명해서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부르시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완전 호우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형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릅니다.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불꽃은 살아있는데 나무는 전혀 타지 않는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굉장히 신기하면서 오, 내가 저걸 가까이 가서 봐야겠다 하면서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을 것입니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바로에게서 그들을 구원할 자로 너를 세우겠노라. 엄청난 장면이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장면이죠. 그런데요, 굉장히 재밌는 게 이때 모세의 반응이 굉장히 엉뚱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했죠? 내가 누구이게? 내가 누구이게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한글로 되어 있고 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모세가 겸손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존재가 못 되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세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왜 가요? 제가 왜 갑니까? 왜 모세가 이 반응을 보였을까요?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원통함이 있었거든요. 무슨 원통함입니까? 자기가 40세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고자 열심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원을 쳐 죽이는 일을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의 원통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을 낼 때는 돕지도 않으시고 부르지도 않으시더니 그때 힘 있고 능력 있을 때는 부르지도 않으시더니 그 후로 40년이나 지나서 이렇게 양치다가 늙어서 호호 백발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능력도 없고 둔해졌을 때 왜 이제서야 부르십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진상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하면요, 화를 내지도 않으십니다. 노를 바라지도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그를 부르시고 설득을 하십니다. 모세가 행할 수 있는 기적들을 주세요.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그 뱀이 된 것을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문둥병이 생기고 나병이 생기고 그 손을 다시 넣었다 빼면 다시 낫고 그리고 지팡이로 그래도 안 되면 지팡이로 강물을 쳐라 나일강을 쳐라 그러면 그 애굽의 모든 하수가 모든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안 가고 버팁니다. 하나님 저는 혀도 나고요 말도 못하고요. 하나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준비해놨단다. 모세가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어요. 기적도 주셨죠. 대변자도 주셨죠. 억지로 등 떠밀려서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말하고 기적을 보이죠. 우리 백성을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광야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분께 예배하러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래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예배드리러 마음껏 가십시오. 바로가 그랬을까요? 아니죠. 바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니네가 그동안 참 편했나 보다.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노동을 더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벽돌을 그동안 만들던 숫자랑 똑같이 만드는데 재료를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가만히 있는 바로를 찔러서 네가 건드려가지고 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모세도 하나님께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내서 이 일을 겪게 하십니까? 주의 백성이 일로 학대를 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가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건과 기회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정말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이 벌을 받는 그 열 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 거죠. 참으시고 모세를 참으시고 이 이스라엘을 그동안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말없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홍해 앞에 섭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왜 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홍해에 빠져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렇게 멋있게 변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래라 저래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지 않으시고 그저 일련의 사건들을 묵묵하게 그에게 펼쳐내시고 그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세가 사람다워져 갑니다. 하나님다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워져 가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에서 어떤 존재가 되셨죠?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어떤 존재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이 성육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육신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성육신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람다워지는 삶, 참인간, 참사람이 되는 삶, 그것이 성육신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아닌 척을 할 때 뭘 하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요. 우리가 사람이 아닌 척을 할 때 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창녀와 가늠한 자와 죄인과 세리들을 다 포용하시고 다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한 부류만은 안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 외식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너희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고 독사의 자식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에 선악과를 따먹는 실수를 저질렀고요. 그 실수로 인해 우리가 그 사람다움을,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사망과 저주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다워진다, 참인간, 참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어떻게 디자인되어졌는가를 아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의 사람다움이 어떻게 파괴되었는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상한 심령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창조질서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 우리의 사람다움을 억누르는 것이 신앙과 성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직시하고 그 욕망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죄성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남자분들은 다 공감할 이야기이고 여자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남자들은요 예쁜 여자가 돌아가면 자동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요 눈이 자동으로 돌아가고요. TV에 예쁜 여자가 나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이 남자의 본성인데요. 예쁘지 않더라도 몸매가 좋거나 짧은 치마를 입었거나 딱 붙는 옷을 입었거나 눈이 자동으로 갑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눈이 갑니다. 그럴 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취해야 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1번, 눈을 감고 주기도문을 외운다. 2번, 그 예쁜 여자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더 자세히 쳐다본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도 1번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성육신을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2번이 훨씬 더 바람직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목사가 미쳤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왜냐하면 1번은요, 사람다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다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다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서 그 본능이 폭발합니다. 다른 쪽으로 그 욕망이 분출된다. 그래서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게 되죠. 2번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건 아니다. 가까이 가서 쳐다보는 건 그 여자분에게 신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2번이 훨씬 더 사람다운 것이고요. 이제 그 2번의 행동이 어디로 이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 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어떤 바뀌는 그 시작점인 것이죠.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예쁜 여자분을 성적 욕망의 분출구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이 현재 누군가의 딸이다. 내 딸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딸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장성하면 한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부부가 된다고 했고 그 연합을 누구도 깰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아, 이 여자분은 한 남자의, 나 아닌 다른 한 남자의 아내가 있구나. 그분과 한 몸이지 나와 한 몸이 아닌 분이구나. 이렇게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다움을 포기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다운 그 욕망을 직시하고 마주보고 거기에 성경 말씀을 갖다가 대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육신적인 삶이고요. 이런 성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전에는 그 여자분이 육신대로 할 때는 그냥 예뻐 보이고 그냥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나의 상상을 자극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다워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일신지하 만물지상의 인간의 모습,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도 잘 살게 하고 다른 사람도 잘 살게 하는 그 창조 질서를 회복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오셔서 22절을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분이 그 자신의 자리를, 위치와 존재를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 일을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영광을 주신 겁니까? 성육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육체를 입으신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이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성육신으로 성육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참 사람, 참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 최종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성육신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참 인간, 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의지해야 할 것이 두 가지. 무엇입니까? 성경과 성령입니다. 성령과 성경.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의존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 분리개척을 담당하게 되어 목회를 하게 된다면 이것을 꼭 적용하고 싶습니다. 성경과 성령을 의존하는 삶. 그런데 이것을 인간다움을 포기하고 적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1년에 주일이 몇 번이죠? 네, 52번이죠. 우수리 떼고 50번이라고 합시다. 1년에 약 50번의 이 공예배를 드립니다. 50번의 공예배, 50번의 설교가 있죠. 50번의 성육신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주일날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회 방향의 실행 방안입니다. 반드시 평일, 일상, 생활, 인간다움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제가 꿈꾸는 성육신으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인 제가 그것을 먼저 실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천했던 것을 그 설교와 함께 얘기하고 또 몇 가지 예시들을 준비해서 주일 말씀 중에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문답 시간도 저는 예배 중에 넣고자 합니다. 궁금하면 물어보셔야죠. 그래서 그 주일 예배 순서에 넣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주중에 제가 문자나 메신저로 그것들을 격려합니다. 잘 실천하고 계신지요? 그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1년에 50개 정도, 약 50개 정도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참 사람의 모습, 참 인간의 모습은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년의 성찬식을 10회 이상을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성찬식을 할 예정인데요. 그 성찬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 자신의 사람되움을 깨닫게 해주는 내가 일신지하 만물지상 하나님이 없으면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 놀라운 참 사람의 모습을 살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찬을 준비하는 한 주간 거룩해지려고 애쓰며 사시겠죠? 또 성찬 후에 한 주간 정도는 정말 예수님을 생명으로 삼는 자답게 살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 1년에 50번의 실천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투자할 생각이 있습니다. 1년에 50개의 실천,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습니다. 사실 적죠. 365일을 사는데 50개의 실천은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람다움을 회복하는데 매우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매주 실천 상황들을 제가 듣고 적고 기록하고 그리고 연말 즈음에 해서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또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갖고 싶습니다. 물론 실패한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49개를 실패하고 하나를 성공했다. 연말에 정산을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겠죠. 와, 49개를 실패했다. 하나밖에 성공 못했네. 그러나 그 한 개의 성공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것이고요. 그 49개의 실패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다워져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가정도 아름다워지고요.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워지면요. 우리 마을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만큼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매주 매년 조금씩 조금씩 아름다움을 쌓아나가는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이고요. 저의 심장은 이 꿈으로 인해서 두근두근 되고 있습니다. 이 두근거림 속으로, 이 기대감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써주시고 또 서두르지는 마시고 그렇게 함께 이 일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주신 목회 계획과 목회 철학들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저도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고 또 저의 다짐도 다져져가며 또한 이것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이 일이 더 큰 현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리개척을 준비하는 우리 천흥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외식하거나 또 인간다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 참 인간다움 속에서 이 분리개척을 준비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이 분리개척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해 나가는 우리 천흥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새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려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 속에서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삶, 일주일 동안 열심히 노력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고 참인간, 참사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주일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